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강서지에 정교조 강서지에서 강의할 때 그 강서교육청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저쪽편으로 보면은 커다란 가구점 하나 있죠. 4층짜리 있죠. 신월동에 그 가구점에 가면요, 제가 지난번에 정교조 강서지에 강의 갈 때 한 1시간 정도 일찍 간 날이 있어요. 그 가구점에 가면요, 원목으로만, 원목에 앤틱 책상 있어요. 거기에 150만원짜리 책상 있어요. 그거 구경하러 두 번이나 일찍 갔어요. 앉아보고 제가 인터넷에서 뒤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위에 가죽이 딱 덧대져 있어요. 네? 가죽이 좋아하시는 분. 네, 네. 가죽이 덧대져 있어요. 그리고 아, 그 신월동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강서지에 강의하러 가는 김에 어, 이 근처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 있어요. 앤틱으로 된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이 160만원이야. 사이즈요?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그 책상 같이 생겼어요. 바로크 스타일로. 예. 미치겠어요. 요새 꿈에 보인다니까. 혼자를 사는 거. 책상 때문에. 못 살겠어. 공부가 안 돼! 미치겠어요. 책상, 스탠드, 안연필, 아우, 막. 닭살이 쫙 돋아요. 막 이렇게 생각만 하면 막 이렇게 가지고 싶어. 막 미치겠어. 그 책상이. 스탠드는 있어요. 스탠드 있고. 의자는 중요하죠. 예? 의자는 지금 싸구려예요. 그냥 싸구려 가죽 의자인데요. 그 책상을 사면 그 책상에 걸맞는 바로크 스타일의 의자가 또 있어요. 의자도 굉장히 합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시면 20만원 깎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합해서 250에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계속 막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 가끔 지금 복권 사고 있어요. 250만원이라고. 아, 미치겠어요. 지금, 아, 그런 것 때문에. 아, 못 살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딱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상을 확인하고. 아, 팔렸나.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게. 이 만년필도 사실은, 아, 눈먼 돈이 팍 생겼을 때, 이탈리아에 주문해가지고 막, 으! 살 못 살겠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책상 이런데 막 꽂히면 사람 병들어요. 그 바로크 스타일이 멋지거든요. 로코코는 너무 야하고, 바로크 스타일 있잖아요. 바로크. 루이 14세 그, 엘사유 궁전에 있는 그런 탁자들 있잖아요. 그, 구석지에 다 이렇게 화병 하나만 딱 올려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위에 가죽 떴대지. 고개 죽음이라. 가슴에 매차. 저는 이게 인터넷 사이트로 이렇게 노트북 화면으로 이렇게 봐도 막 실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막 숨이 막 넘어. 막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막, 차근차근 줘도 안 가지고. 또 팔아서 나 책상 살 바에.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99페이지를 펴보세요. 이제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소크라테스는 아주 특별한 덕 개념이 핵심인 이론을 공부하셨다. 있습니다. 덕. 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추. 99페이지요. 이제 버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단어를 하나 거기다 적어 놓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데, 이게 그리스 아레테라는 단어하고 아가톤이라는 단어하고 이 두 개를 적겠습니다. 아레테는 이게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걸 덕이라고 저는 쓰지 않고 그냥 탁월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탁월함, 아레테는. 탁월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가톤은 좋음이에요, 좋음. 요게, 일단은 두 가지 뜻을, 두 단어를 놓고, 근데 탁월하다, 좋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말에도, 탁월한 도둑질, 저 도둑은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좋다는 것도, 맛이 좋다라는 뜻도 되지만, 도덕적으로 좋다라는 뜻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그냥, 어떤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뜻하고, 좋음도 이익이 되는, 이런 뜻이 먼저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뭣뭣을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 능력이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라인에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라인에 있는 것은 서로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가톤에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말 그대로 1번이 이익이 되는 이거,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은 유스프라는 뜻하고 모랄이라는 뜻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가톤에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인간성의 인격이 참 탁월한 분입니다. 품위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레테라는 말을 가지고 잘 안 썼어요. 히라고 해서는.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소크라테스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 때는 바로 요거. 능력이 뛰어나면 그것이 유스풀하다. 여기까지는 일단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소크라테스가 의미한 게. 능력이 뛰어나면 이익이 된다. 여기까지 틀림없어.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것이냐? 여기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 후대의 학자들이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 과연 소크라테스가 능력이 뛰어난 자를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능력이 뛰어난 이걸 딱 우리말로 하면 잘한다 뭐 잘하네 이렇게 잘자를 쓸 수 있잖아요. 여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가는 게 유용한 이익이 되는 이것은 틀림없고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 근데 따져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영혼, 죽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죽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말은 영혼 불멸, 에 관한 이론이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1번, 그는 달리기를 잘한다. 그 다음에 6번 그는 사람을 잘 분다. 3번 그는 피아노를 잘 친다. 4번 그는 피리를 잘 분다. 그 다음에 5번 그는 가르치기를 잘한다. 지금 다 잘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섯 개가 있어요? 잘한다가 다섯 개 있어요? 비슷비슷하죠? 그죠? 비슷비슷하죠? 다섯 개가 다 비슷비슷해요? 자. 지금 2번 그는 휘파람을 잘 분다. 4번 그는 피리를 잘 분다. 잘 분다요. 잘 분다. 둘 다 잘 불죠. 뭐가 다릅니까? 휘파람을 잘 분다고 피리를 잘 분다고 뭐가 다르죠? 어허? 그냥 지입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도구를 잘 다룬다 이쪽이 되죠. 그죠? 도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잘 불어도 지 입으로 휘파람을 잘 부는 거하고 도구를 잘 부는 거하고 이게 별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 뛰어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지 몸뚱아리 갖고 지 혼자 잘하는 거하고 도구 갖고 잘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그냥 이건 우리 뭐냐면 지 혼자 지가 잘하는 거니까 자기 관계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육상 경기를 할 때 육상 경기도 저는 이렇게 봐요. 육상 경기가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육상 경기는 자기 관계적 종목과 도구 관계적 종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 던지기, 투포환, 그죠? 근데 달리기 400m 이런 건 다 자기 관계적 종목들이잖아요. 수영,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구 관계적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격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요. 뭐 테니스, 골프 이런 거 다 질색이에요. 예? 결국 뭐냐,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거는 몸뚱아리를 단련하지는 않고, 그거 하는 사람들 계속 라켓이 얼마짜리네.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만년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것도 자기 관계적인 것과 도구 관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에 해당하는 것을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3번, 4번에 해당하는 걸 잘하려면 이제 도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5번. 그는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 가르치는 게 서커스단에서 맹수조련사가 아닌 하는 가르치는 건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요걸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 타자 관계적. 탁월함이라는 것도, 탁월함.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것이 가장 어려운, 능력이 뛰어난 것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능력이 뭐냐? 5번이.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고,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즉, 여기서만 타자 관계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도구는, 피리는, 내가 피리를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불고 있는데 피리가 갑자기 그렇게 불지 마셈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그저 피리는 지극히 수동적이야. 지극히. 단적으로 반드시 수동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1번, 2번, 3번까지는 요렇게 아 달리기 잘하니 좋네 뭐 달리기를 잘하니까 물건을 빨리 훔칠 수 있어서 좋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5번은 일단은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교육을 얘기했는데 교육은 내가 위승이한테 위승이 이리 와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교육을 하겠어. 자 손바닥을 날마다 손가락 끝머리 갖다 3m 바닥에다 갈어. 응? 지금도 소매치기 가르치는 거야. 소매치기 가르치 그렇게 한다고 그럽디다. 그다음에 저 이회수인가 이회수 씨죠. 그 소설에 보면 소매치기가 주인공인 소설 있어요. 거기 보면 저 소설 안 읽는 줄 아세요? 다 읽어요. 근데 이게 가르라고 그래요. 손이 민감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진짜로 그걸 가르치게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보다 더 어려운 거 가르쳐줄게. 손 안 대고 따는 방법 내가 가르쳐줄게.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교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선한 목적으로 이끄는 행위거든요. 반드시 선한 목적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즉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 타자관계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타자 관계적으로 탁월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 도덕적 가치 판단이 개입해 들어갑니다. 거의 인간의 본능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가끔 변태들이 있어요. 그 변태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쵸? 여기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그는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도덕적으로 훌륭함까지도 포함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피아노를 잘 친다, 피리를 잘 분다, 달리기를 잘한다, 휘파람을 잘 분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자기 관계적이고 도구 관계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덕적인 것과는 무관하게란 말 제가 씁니다.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지만 타자 관계적이다. 그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건 결국 뭐냐? 타자 관계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관계를 말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 정치적 관계에서의 뛰어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주 타자 관계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탁월한 것을 말하고 공동체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탁월하다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거기에 개입돼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무관한 인간을 탁월하다 해서 대통령을 뽑아놓은 게 있잖아. 이거는 BC 5세기나 21세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정치 시스템이 유지되는 제일 밑바닥에 놓여있는 원리가 뭐냐? 도덕적 탁월함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그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가 구별되는 지점. 아까 소피스트는 윤리에 무관심하다고 했죠. 소크라테스 당시에는 각자 방구석에 앉아서 윤리 이런 거 없어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나면서부터 공동체의 존재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윤리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건 뭐냐? 정치 윤리인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도덕은 그러니까 아니 정치는 반드시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즉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바로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선한 목적으로 향해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탁월함도 좋다. 그러니까 구두장애의 탁월함, 그쵸? 복수의 탁월함, 복수도 있어. 복수하라. 삽질해봤어. 삽질 안 해봤어. 이번에 이명박 피규어 나왔어. 탁 들어가는 거 나왔어. 삽하고 아메리칸 비프하고 오렌지 쿠폰도 준대. 대국민 임상실험 프로젝트라고 나왔어 이번에. 어? 땅 분리수 돈 분리제 나왔다고. 이병과 피규어 나온 거 모르지? 공부할까 우리? 이때 우리 공부문이 할까? 내가 사줄게. 어? 올해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폭파된다. 그러니까 삽질을 해. 이거 타고라며 오, 그 인간 막 거의 뭐 만화영화처럼 이렇게 만화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 우주선을 앞으로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만화 팍 삽질을 해. 타고래. 근데 그 삽질을 이게 대우나 삽질 이건 안 돼. 왜? 이거는 공동체의 선한 목적에 어긋나는 삽질이니까. 탁월함도 공동체 안에 가면 탁월함이 아닌 쓸모없는 탁월함이 될 수도 있죠. 즉 타자관계적인 탁월함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공동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공동체의 삶이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려면 단순한 능력이 뛰어난 탁월함과 이익이 되는 아가톤만이 아니라 정말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즉 보장, 어떻게 해야 이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겠잖아.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영혼에 관한 얘기다. 아까 소크라테스 핵심 선생님은 영혼에 관한 얘기가 있죠. 나 죽으면 다 소용없어. 몸도 썩고 정신도 다 없어집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가파가 된다 얘기했어.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너 임마 죽어도 네 영혼이 살아.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네 영혼이 임마 불멸한다고 생각해봐. 대충 살 수 있겠어.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의 말하자면 가르침이다. 이게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해석은 서양 해석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타자 관계적인 이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혼 불멸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끼어들어온다 이런 얘기. 거기 99페이지에 보세요. 두 번째 문단. 우리가 자아의 경계라고 하는 부르는 것에 대해 소크라테스 아주 모호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내부의 목숨, 즉 자신의 분수를 지키게끔 해주는 다이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수호신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가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무식한지를 말해주었으며 또한 오로지 암 지식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했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인간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자 그리스어로 쓰자면 소마 몸뚱아리고 이게 영혼이에요. 혼. 근데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리면 영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였어요. 육체의 그림자에 불과했어. 영혼이. 근데 지금 소크라테스에 오니까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아테네 그 시장에서 영혼 너의 영혼을 돌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림자를 돌보세요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니까. 지금 소크라테스의 가장 탁월한 업적은 뭐냐? 우리의 영혼은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그 삶을, 삶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그것 자체로 불멸하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영혼의 개념을 재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새로운 영혼의 종교에, 영혼에 관한 종교를 창시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100페이지를 보면요. 100페이지 밑에 문단 보세요. 예를 들어 그의 영혼 개념은 잘 알려진 대로 확정적이지 않고 열려있다. 그것은 명백하게 종교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형이상학적이나 신학적인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영혼을 호흡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처럼 어떤 자연적이거나 물질적인 연관성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면 뭐냐? 소크라테스는 일관성 있는 영혼에 관한 일관성 있는 학술 이론을 찾기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한 얘기를 담은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 다음에 파이돈과의 대화를 다룬 파이돈, 이런 대화편들을 보면 각자의 영혼을 돌보라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영혼을 돌보라. 그때 그 영혼이라는 게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특히 파이돈에서, 특히 파이돈 편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아낙사고라스가 말한 여러 가지 그 지성에 의한 자연 세계 탐구 자기도 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시선을 돌려왔습니다. 자연 외부로부터 인간으로 시선을 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인간에게서. 자,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어. 그러면 자, 지금 김태희 학생이 그동안 바깥에 나가서 계속 외부 세계 아낙사고라스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인간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겠어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뭐 몸매와 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어. 그게 본질이야? 자기 자신 생각에 자기의 본질이 뭐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김태희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강의자는 김태희, 김태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누가 그래. 김태희가 강의 들어옵니까? 이렇게. 제 CF 찍느라 바쁘다네. 김태희가 있어. 그럼 내가 질문합니다. 김태희를 이게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만년필? 시계?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아빠, 그지? 엄마, 아빠가 김태희를 낳아놓으셨어. 이미 독립된,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져 나온 독립된 존재지. 좀 심하게만 부모님 안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 계시도 내가 나잖아, 강룡이잖아.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 이제 성을 김씨, 우리 어머니가 김씨인데, 김씨로 바꿔야 되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게 하는 게 뭐겠냐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겠어요? 돈? 명예? 집? 아디다스 신발? 어? 나이키 스니커즈? 뭐겠어요? 튜닝? 뭐겠어요? 그러니까 김태희를 김태희이게 하는 것 본질 에센스가 뭐냐 이걸 묻게 되죠. 그죠? 자연세계에서 우리가 이게 보드마카 페니스 그럼 보드마카를 보드마카이게 하는 것 이거 성분을 분석해보면 되잖아요. 사람은 성분을 이 몸뚱아리를 분석한다고 답 안 나와요. 그죠? 물론 나오겠지. DNA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을 한 인간을 그 인간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인간에게 관심을 돌렸으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다 말았어요? 더러워라. 그냥 자야 되겠다. 답 안 나오네. 답 안 나왔어요? 왜 답이 안 나왔어요? 너무 많아? 정신분열이야? 뭐, 그 중에 세 개만 얘기해봐요. 너무 많아. 답을 내면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한 인간을, 한 인간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그래서 그것을 잡아놔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바로 영혼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림자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은 한 인간은 한 인간이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하느님이죠. 그죠? 한 인간은 한 인간이 하는 게 하느님이에요. 신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그게 나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존재가 나의 본질이 신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증명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자 비디오를 보내줄 테니까 보여줄게. 내가 너를 만든 과정을 비디오로 다 찍어놨단다. 동영상 파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 알려줘.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증명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죠, 신앙으로서. 사실 우리 인간이 인간임을 갖다가 인간의 그 본질을 영혼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 말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지점에서 철학은 논증이 포기돼요. 그러니까 논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종교가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혼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철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고. 증명 가능한 것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철학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다 허수아비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20세기 들어서. 우리의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철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심각 영혼이네 아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해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붙잡고 싫어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허수아비 문제라고 이걸 불러요. 사람들은. 반.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은 사람의 몸뚱아리를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나누고 해도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으로 이렇게 다 해도 남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뭔가가 남아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영혼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즉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필리아를 하는 대상, 사랑을 하는 대상이 영혼은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좁은 의미의 철학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영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우리가 철학책에서 나오는 정신이니 영혼이니 뭐 직관이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니까 다 빼버리자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철학책이 과학책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던 이 거짓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철학자의 임무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멋지잖아요? 멋지지 않아? 그랬으면 좋겠어? 왜? 상막? 상막이라고 하는 말을 대응하는 상막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잖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착한 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도덕적이라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 이익이 되는 또는 너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도움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철학이나 이런 상막함이라든가 느낀다든가 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를 그런 말들은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탄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돌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또는 자연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앎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말하자면 소크라테스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영혼, 영혼이 영원히 불멸 멸망하지 않는 영혼. 그것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영혼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합시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영혼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영혼의 존재를 믿어? 아닌 것 같지? 이거 믿어요라고 묻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 조용기 목사 같네. 제가 이제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재단이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그 재단 이사였어요. 추수감사절 때문에 항상 그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랬거든요. 순복음교회 그 어떤 교회마다 다 그 교회에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런 말이 있다고. 항상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맨 아주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순복음교회 강당에서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 모든 학생들 넘치 못할 일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꼭 그 추수감사 예배 갔다 오면 한동안,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친구들끼리 뭐 맺는 줄 알게는 말하는 기산에서 담배 피면서도 서로 낄낄거리면서 영혼은 존재를 믿느냐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도. 그리고 영혼이 불멸할 뿐만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들이 죽어서 서로 영혼들끼리 만나는 것도 믿어요. 그게. 영혼이 죽어 우리 육체가 소멸해서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영혼들끼리 모이는 동네가, 영혼 커뮤니티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이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으로 다시 이거 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저는 부디스틱 가톨릭이에요. 불교틱한 불교필이 조금 나는 그런 가톨릭인데 웃긴데. 그러니까 자 봅시다. 영혼의 세계는 진짜 백일 세계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모여서 죽은 다음에 언제 누가 먼저 죽느냐 이거를 이제 각자의 이제 운명에게 달린 일이고, 이게 우리가 영혼의 세계 이 천장을 딱 넘어가면 이 위에 영혼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그 세계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동네 그냥 영혼 동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유한 명사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요.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해요. 이데아 영어로 쓰면 그대로 읽으면 이데아고 아이디어, 이념의 세계, 그렇죠? 이념의 세계. 그래서 103페이지를 펴보시면 두 번째, 우리는 정의, 올바름, 덕, 용기의 이데아 그 자체를 향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통상적인 경험 너머에 있는 이데아를 믿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불멸하게 영원히 있는 뭔가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 이데아의 세계로 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올바른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도덕적으로 좋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역시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들 그 영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름의 이데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거기까지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를 향하게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디 있어요?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 문단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하는 믿음과 희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죠. 바꾸 말하면 이것은 피타고라스 파르메니스의 거친 우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점은 이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데아는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자연 동물의 이데아 뭐 그 다음에 이런 올바름의 이데아 이런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아직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의 국한에서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초지일관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주 24번을 한번 보세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또 다른 말, 거기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안티스테네스는 빈곤과 매우 금욕적인 개인의 도덕성을 역설하였다. 또 다른 견유학파였던 디오게네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우리 플라톤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안티스테네스하고 디오게네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금욕적인 개인의 도덕성을 역설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도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과연 플라톤에게 온전하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철학의 역사 속에서 안티스테네스나 디오게네스는 그냥 무시되어 온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 온 게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이라 보면은 플라톤보다는 안티스테네스나 디오게네스라고 할 수 있죠. 청렴 결벽하게 영혼을 돌보면서 살았으니까. 왠지 플라톤이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미쳐버린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질투의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너의 영혼을 돌봐라 너의 영혼을 돌봐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돌보게 되면 너의 탁월함이 도덕적인 경지로까지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영혼을 돌보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안티스테네스나 디오게네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자기가 스승에게 배운 바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자죠. 이론과 실천을 통일한 철학자라고. 이론적으로 보면 플라톤이 탁월합니다. 뛰어나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론적으로 뛰어난 자가 훌륭한 철학자이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삶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삶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지시해주는 그 뭔가라 하면 소크라테스 가르침을 정말로 충실하게 실현한 사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디오게네스나 안티스테네스가 훨씬 더 뛰어난 제자들이었다는 생각을 이거는 저 자신도 많이 생각해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이제 전문적인 철학 연구자로서의 과정을 겪었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 표현처럼 박사학위를 받으면 전문 철학자의 길을 갈 자격증을 얻은 셈인데 제가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전문적으로 철학 이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끔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고등학교 사회 그 강의를 하니까 나 그 사회가 그런 걸 왜 하느냐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빠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런 거 할 시간에 좀 더 좀 전문적인 철학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궁리하고 또 아주 전문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글도 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또 게시판에 누가 뭐 직장 다니는데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돈도 들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또 그냥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런 것에 대한 조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철학 연구자로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소크라테스의 철학 개념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삶이 있고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 개념과 삶을 이어받은 플라톤하고 디오게네스가 있다고 할 때 디오게네스는 플라톤이 미쳐버린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잘 실천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죠. 글쎄 그래도 플라톤이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 합니다. 104페이지부터 플라톤은 좀 많이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중에 철학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중에 철학자는 꽃 중에 꽃, 무궁화 꽃처럼 이게 분위기가 그런데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말하는데 플라톤을 좀 바짝바짝 할 겁니다. 플라톤. 다음 시간에 플라톤을 읽어가지고 오십시오.